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. 내가 바보야. 먼저 좋아하곤 빠져버렸어. 그래도 남자가 먼저 말을 해. 달면서 모른 척하지는 마. 어딜 보니 shiny boy. 딱 나만 바라봐. 빨갛게 떨리는 내 맘을 봐. 어디 가니 misty boy. 자꾸자꾸만 빠져들잖아. 비밀 같은 달콤한 꿈속으로 날 데려가줘. 내가 바랐던 그런 남잔 아냐. 이렇게 난 지금이라도 달려가. 어딜 보니 shiny boy.